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서거 다섯 돌째 즈음하여 표성령 회장단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조선족 기업가 협회 대표단이 16일 열차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택룡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단동시 조선족 경제문화교류협회 대표단이 왔습니다.